조선중앙통신사는 정세 불안정과 대결을 부추기는 행위,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최근 유럽 나라들이 정세가 복잡한 중동지역 나라들이 무장장비들을 대량적으로 팔아먹고 있어 국제사회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가면서 국제적인 조사단체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동유럽 나라들이 지난 4년간 수출한 많은 무기들은 이슬람교 국가를 비롯한 테러단체들에 흘러들어가 분쟁들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유의 무기 수출 규정에는 군사기술이나 군수물자가 구입국가에서 무장충돌을 발생 및 연장시키거나 정세를 격화시킬 수 있는 경우 그 수출을 승인하지 않게 되어 있고 유럽 나라들의 무기통제법에도 해당 무기가 평화파괴나 전쟁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수출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돈벌이를 위해 내란으로 복잡한 중동지역에 무기를 대량 수출해서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그러해서 테러와 피난민 위기에 직면했으며 특히 남조선의 공격용 무기들을 팔아먹고 남조선을 무모한 대결으로 부추겨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지난 시기 유럽 나라들은 그 누구보다도 정세 안정과 평화에 대해 많이 떠들어왔으며 실제로 유럽의 여러 정객들은 유럽이 조선반도에서의 긴장 상태 완화와 평화 과정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유럽 나라들이 오늘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들을 놓고 국제법 위반이니 뭐니하면서 골고들고 있으니 오노도단이 아닐 수 없다가면서 유럽 나라들은 조선반도 평화 보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론평은 강조했습니다.